Let's go, come and feel my vibe. Yeah, yeah, come on. 왜 이런 걸까? 나도 잘 몰라. 어서 일어나, you wake up. Come on, wake, come on, wake, come on, wake. 다시는 내가 뭐 꿈물이야 나가. Back on brand인지 지금 AM인지 PM인지 망가진 패턴 전부 헷갈려 뭐가 맞는 거지 I don't get it. Oh, 내 세계는 팬이 sudden dumb 이제는 때릴 것도 없는 멍